오늘 말씀은 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 네 번째 재앙이죠. 21절이 재앙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요. 너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희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앞서 이제 그 열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각각의 재앙을 세 개의 세트로 묶었죠. 세 개씩 묶어서 한 세트로 했는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은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재앙에 해당되겠죠. 앞에 세 개의 재앙을 한 세트라고 놓고 보고 이제 파리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가령 그 피로 변한 강이나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이 세 개의 첫 번째 나왔던 말하자면 이렇게 첫 번째 재앙 세트, 요것과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재앙 세트, 이제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이 죽는 거, 피부병, 이런 그 재앙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첫 번째 재앙 세트와 두 번째 재앙 세트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서로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21절에서는 바로에게 너에게 너의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궁궐에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에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파리 재앙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재앙 세트에서는 그 피로 변한 강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을 거다. 사실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나타났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번째 재앙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예고하신 것이 이 두 번째 재앙의 세트만이 아니라 세 번째 앞으로 나올 소개될 재앙의 그 말씀들에도 계속됩니다. 가령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은 다섯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그 가축에 그 대해서는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트에 해당하는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는 우박 재앙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또 아홉 번째 이거는 흑암 재앙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시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두드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재앙을 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22절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그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뭐라고요?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너 바로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께서 이 땅 이집트에 있음을 너가 알게 하려는 의도에서 내 백성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파리 재앙이 그저 자연적인 어떤 재난이 아니라 이 재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 온 땅에 파리떼가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 보니까 영국에 일기예보를 보여주는 그 사진에 파란색 띠가 있어서 이게 비구름인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 그게 비구름이 아니라 개미떼였대요. 개미 때가 그 1년에 한 번씩인지 그 여왕 개미 이렇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날아다닌대요. 근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영국의 한 지역을 이만큼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파리 떼가 이집트 온 땅을 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파리가 그냥 막 날아들어서 함께 음식과 씹을 수도 있겠죠. 길을 갈 때에도 온통 파리 떼니까 앞을 막아버리고 보이지 않게 했을 겁니다. 누워있을 때도 그냥 온통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해서 온몸을 덮어버리니까 그냥 막 가렵고 불편하고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온 이집트가 파리 떼로 괴로워하는데 유일하게 그 이집트 땅에 고센 지역만 청정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재앙이 저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 저 히브리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재앙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고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보시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22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의 새번역에서는 나 주가 이 땅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새번역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주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를 그대로 해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망령되다 생각해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불렀대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번역에서도 여호와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두 번역을 우리가 표현해서 말하자면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히 어디서 많이 쓰시냐면 성경을 보면 언약과 관련해서 많이 쓰세요. 언약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각별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 오늘 본문의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22절부터 보시면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매 절마다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이라는 말.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은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죠. 21절도 보시면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런 말을 쓰세요. 22절에도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이라고 그러고 23절에도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 그 부르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23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백성이 있고 너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23절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또 거기서는 또 반대로 너의 백성이라는 말도 쓴단 말이죠. 너의 백성은 누구겠어요? 바로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을 숭배하고 메뚜기 형상을 한 다산의 신 헥트를 숭배하고 흙의 신 갭을 숭배하는 백성이 너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수하에 있는, 즉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데 그 사단의 수하에 있는 백성들을 통칭해서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신 그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별하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계를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쓰신다고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을 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라고 그러죠. 구별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구별하신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인가? 몸값을 치르고 석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출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나의 백성에 대해서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실 정도로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출하실 정도로 구속하시고 구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에게 각별하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이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나의 백성이 있는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심으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에게 얼마나 각별하신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요? 바로가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나의 백성에게는요 생명의 복을 주시는 구속주이십니다. 아멘이죠.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에 대해서는 생명의 복을 주시는 구속주이시지만 너의 백성에 대해서는, 너의 백성은 누구예요? 바로의 백성이에요. 바로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갖 허탄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굴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너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의 희비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내가 여러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나의 백성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찬송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121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1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대하여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여호와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어느 때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 애매한 그런 아픔들을 당할 때에도 나를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여호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마십시오.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그것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네 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주가 이 땅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땅에 있다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부르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다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다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만 신이신가? 당시의 사람들은 다 지역신들이 있어요. 애굽에는 애굽이 사람들이 믿는 지역신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지역신이 있고, 시리아에는 또 시리아 사람들이 믿는 지역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여호와라는 신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지역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앞에서 보한 것처럼 큰 음신이든 뭐 헥트신이든 뭐 여러 신들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저 여호와는 또 하나의 신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나 주 여호와는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 이집트, 곧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 이집트 땅에서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이 넷째 재앙에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번째 재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냐면, 먼저 앞에 세 번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물이, 그 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내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24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시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다. 네 번째 재앙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섯 번째 재앙도 여섯 번째 재앙도 오직 말씀으로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트 재앙 모두가 다 하나님은 어떻게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말씀으로만 재앙을 내리세요. 말씀으로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셨던 분이신데 지금 이 땅, 이집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오직 말씀으로 재앙을 보내시는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그저 한 민족의 지역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모든 신들은 앞서 어떻게 됐습니까? 각 재앙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재앙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앞선 재앙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신들,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은 실상은 신이 아니고 허탄하고 거짓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 지금 이집트 땅의 모든 거짓된 신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령 첫 번째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신, 두 번째 개구리 모양을 한 다산의 신 헥트, 세 번째 이 재앙으로 심판당한 흙의 신 갭, 그리고 네 번째 이 재앙은 뭐예요? 파리 재앙으로 심판당하는 신의 이름은 케프리, 케프라라고 불리는 아침 태양의 신이라 그런대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또 24절을 보면은요, 넷째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선 세 재앙과 그 재앙의 수위가, 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그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니까 파리 재앙이 곳곳에 임하게 되는데 어디까지요?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래요. 첫 번째 세트의 재앙, 피로 변한 강, 개구리, 이 재앙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을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도 폐허가 되는, 이 재앙의 수위가,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세트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강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세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히 또 이 신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큰 음신과 핵트신은 다 물과 관련된 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갭신, 그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잖아요. 이 갭신은 땅, 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의 케프리신은 이 지금 이 아까 그 케프리신의 얼굴 모양이 이게 이 딱정 그 뭐예요? 뭐라 그러죠? 딱정벌레가 아니고 그 곤충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설명을 제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연관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재앙이, 이 네 번째 재앙이 바로 이 파리 재앙이 이 케프리 또 케프라라고 하는 이 아침 태양의 신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아침 태양의 신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파리는 뭐예요?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아침 태양도 아마 그래서 공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공중의 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흙, 땅,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 네 번째, 넷째 재앙에서는 공중. 물과 땅과 공중, 이게 뭐예요? 모든 창조계에 속하는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물과 땅과 공중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맥락을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네 번째 재앙에서 주목할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그러자,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파리 재앙을 이집트 온 땅에 내리시지만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곳곳에 이 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사람만이 아니라 이집트 땅마저 황폐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25절 어떻게 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 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제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재앙에서는 다 바로가 자기 술사들 불려서 똑같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다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넷째 재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가 모세의 요구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항복의 모습이 부분적이에요. 왜 부분적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는 어쨌든 이 재앙이 거듭 반복되고 또 더 심해지면서 그 재앙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보내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항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로의 모습이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 아래 살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볼까 관심을 갖거나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밖에서는 사단의 권세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공격해 와요. 사단의 권세가 막으려고 공격해 오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역사해서 막으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길이 우리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저항하는 경우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조건 달기입니다. 조건 달기예요. 25절에 어떻게 바로가 항복하는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되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안에 뭘 들었어요? 어디서요? 이 땅 안에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되 이집트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원래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7절이에요. 8장 27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8장 27절 그 뒤에 나와요. 그런데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바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도 큰 변화이긴 하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말을 들었을 때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제사라는 바로의 그 조건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요. 그게 26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집트 땅 안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그 제사를 보는 날에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라는 걸 바로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고 또 이 바로의 이 모세의 말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바로 자신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곧바로 바로가 다른 제안을 해요. 28절에 보면은 바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한 걸음 더 양보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또 조건을 달아요.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바로는 확 넘어오지 않아요. 조건을 답니다. 또 조건을 달아요. 계속해서 조건을 답니다. 그럼 바로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라는가 이것까지 허락했는데 왜 멀리 가지 말라는 걸까요?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뭡니까? 노예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노예들이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노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발목 잡혀서 멀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뭐예요? 28절 끝부분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이런 신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기도해라라는 말은 지금 당하는 이 재앙이 거듭되지 않도록 막아달라, 사실 이런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바로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확 넘어오진 않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보통 거듭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에 나가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일 때 조건을 달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바로왕 멘탈리티라고. 바로왕 사고방식이라고. 바로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재앙이 거듭되니까 재앙이 무서워요. 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고 때로는 자신도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는 뭔가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처럼 사람마다 경험과 형편에 따라서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 같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전도할 때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뭐에서 걸려 있나? 어떤 점에서 발목 잡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알았을 때 다 그치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진 것도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한 걸음 더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과 친지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각자의 경험과 형편에 따라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즐기던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싫은 분, 가진 것을 포기하기 싫은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원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확 돌아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갈등하면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 바로왕 멘탈리티의 문제가 뭘까요? 핵심은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겁니다. 무슨 주도권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가령 돈 문제, 시간 문제, 우선순위 문제, 사랑 실천의 문제, 헌신의 문제, 주도권을 내가 쥐겠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동등한 우선순위를 두고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과 같은 우선순위에 두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놓으면 손해볼 거라 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끊임없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또 설령 타협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그냥 따르는 신용만 하는지 아니면 적당히 따르는지 아니면 주도권을 실제 하나님께 두는지 그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가령 이 바로왕의 경우를 보시면요.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로왕의 경우는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을 물러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2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는 다시 전에 하던 대로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주도권을 쥐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아요. 결국 바로의 선택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 바로의 선택은 사실 바로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선택인 것이죠. 이게 가장 비극적인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바로의 백성, 곧 너의 백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또 내가 쥐고 가느냐 내어드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에 대한 결말은 확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복을 주시는 구속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들은 그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실감하도록 허락하시는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언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허탄한 신을 숭배하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사로잡힌 너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주라는 사실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 아래 서 있는 사람, 곧 나의 백성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잠언 3장 말씀에 제가 그 화면에 그 쓰지 않았는데 잠언 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이건 세 번역이에요. 개역개정 뭐랍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세 번역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늘 손해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복된 사람이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그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은 누구나 삶의 주도권을 100%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내 돈이나 시간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우선순위나 뭐 사랑실천이나 헌신이나 섬김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 삶에서 모든 주도권을 100%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언약 백성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언약 백성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도권을 여전히 쥐고 있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수준과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가짜인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다 100% 붙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에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인정하고 그 길을 출발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미 그 목표에 100%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그 표대, 목표가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몇 퍼센트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성숙이라 그럽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맡기느냐의 정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성숙도를 만약에 표로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표로 그리냐면은, 자, 0에서부터 100이라는 선을 이렇게 쫙 걷어요. 그래서 여기서 0이고 여기 끝이 100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선이냐면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리느냐. 0에서부터 100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0은 뭐예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0이니까. 100은 뭐겠어요? 100%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린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0서부터 100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옆 사람 보고 너 여기 있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얼마나 맡겨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라고 인정하고 이 길을 출발은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달려가십시다.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말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미래적인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도 평강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을 가운데 충만하게 실현되기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